시편 84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에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죠? 또 5절에 보면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12절도 보시면 주님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처럼 주의 집에 살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주께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아마 익숙한 축복의 말일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축복의 말,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오늘 84편 표제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다라는 표현이 있지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을 그 관주 성경 같은 데만 이렇게 쓰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말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지요. 이 고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레위, 그 제사장 가문인 레위의 증손입니다. 이 고라는 모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루벤의 자손 다단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 또 온이라는 사람하고 작당을 해서 이스라엘의 그 회중 가운데 족장 250명과 힘을 합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사람입니다. 고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죠. 이 고라만이 아니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서 순식간에 땅에 빠져버리는 그런 산채로 땅에 삼킴바되어 음부에 떨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이 고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를 보면은 하나님에게 사실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찬송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고라 자손들이 하고 있는 그 찬송입니다. 지금 그 조상 고라는 모세시대에 하나님 앞에 반역을 주도해서 심판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손은 지금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성전이란 뭡니까?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말하자면 찬양대로 노래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또 고라 자손들은요, 성전 문지기의 역할도 했고 또 예배를, 제사를 수종드는 그러한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조상은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람인데 그 자손들은 오히려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그 부모가 잘못하면 그 자식도 마치 주홍글씨처럼 낙인 찍어서 계속해서 못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들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방식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이 그 아비에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죠.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다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면 몸이 쇠약해질 정도입니까? 저도 지금 몸이 쇠약한데 이게 하나님을 너무 사모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제 잘못인지 아무튼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은 그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몸이 쇠약할 정도겠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고라 자손들이 쓴 시가요. 찬송이 시편에 여러 편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42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 중에 있어요. 42편에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조상은 하나님 앞에 반역했는데 오히려 그 자손은 마치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기에 그렇게 갈급하다고. 오늘 이 84편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모함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고라 자손들이 이 시편을 찬송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기록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성경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편을 찬송하고 기록하면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거기 표제에 고라 자손의 시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고라는 반역자죠. 그럼 고라 자손은 누굽니까? 반역자의 후손입니다. 반역자의 후손이 지금 자신의 이름을 마치 반역자의 후손이라는 그 주홍 글씨가 늘 그 일평생 따라다녔을 법한데 그 이름을 그대로 자신들의 그 찬송에 붙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신들의 그 실패와 그 부끄러움을 오히려 그것을 자신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폭제로 삼지 않았을까. 자신의 그 실수와 실패, 아니 자신들의 실수와 실패가 아니죠. 그 조상의 실수와 실패를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의 기폭제로 삼은 것이 아니겠는가. 성도 여러분, 같은 축복이어도 지금 오늘 이 시편 84편이 말하는 것처럼 같은 축복이어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교회에서 듣는 축복이어도 사람에 따라 실감하는 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뼈 아픈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섬기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고귀한 소명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복되기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에서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새해가 시작되고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꿈도 갖고 뭐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면 어때요? 이룬 것보다는 후회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쉬움이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그게 이골이 나서 그런지 아예 이제는 계획조차 안 합니다. 그냥 접어두고 사는 거예요. 그냥 계획 세우고 꿈 갖고 있다가 나중에 가면 후회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그런 마음도 접고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을 마지막 주일 설교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고요. 넘어지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고요. 또 기대만큼, 계획만큼, 또 소망만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넘어짐보다 한 번 더 일어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자, 잠언 24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7.8기가 아마 성경에서 나온 것 같아요. 뭐라 그럽니까?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어도 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한 번 더 일어나면 됩니다. 그 넘어진 것에 한 번 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이죠. 실수하고 실패해서 넘어졌을지라도 한 번 더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고라 자손들처럼 자신들의 아니 그 누구의 실패와 부끄러움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러한 기폭제로 삼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사람을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시편 84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요. 고라 자손이 이렇게 간증하죠.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산이에요. 뭐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산이에요. 이 시온에 다윗이 성을 지었고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온 하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시온을 두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곳이다. 아모스에서 그렇게 말하고요. 또 시편을 보면은 시온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또 하나님은 시온에서 축복하신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곳을 말할 때는 대표적으로 시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말은 마치 대명사처럼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구원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곳 그것을 시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시온은 무엇인가? 시온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예배 공동체가 시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실감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온의 대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나타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곳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시온의 대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달리 말하면 시온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시온을 향해서 순례길에 오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향해서 순례길에 오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금요기도회 때 한번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2016년 5월에 5월 4일 날 제가 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일기를 썼었습니다. 나를 다시 한국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제목을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썼습니다. 14년 만에 다시 한국에 온다. 캐나다에 가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느꼈듯이 다시 조국 땅을 밟으면서도 그 섭리를 느낀다. 첫 번째, 어머니와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한다. 두 번째, 삶, 사람, 사랑으로 구성한 인생 비전을 새롭게 한다. 3. 기세당당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워 이루어간다. 그 당시 제가 이 일기를 쓰고 그리고 7월에 이제 우리 교회 부임을 했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제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자는 오늘 시편 말씀처럼 복이 있다 하신 것을 저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적극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초대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순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신다면 여러분도 동일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여러분의 마음에도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일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 감사한 내용들을 적어보려 합니다. 우리가 매년 하는 것이지만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내가 시온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간 것이 있다면 한번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또 혹 미진한 것이 있다면 내년의 새해 소망의 기도로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분명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례의 길은요, 항상 넓은 길만은 아닙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때때로 울 때도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떨어지는 곳을 샘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요, 결코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제가 독감으로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서 한 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몸은 쑤시고 아픈데 누워있다 보니까 뭐 잠은 안 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는데 목사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교회 생각하고 또 사역 생각하고 한 해 지나온 시간들 생각하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 해를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일도 많고 아직 미진한 점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사실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몸이 좀 괜찮았으면 그동안 한 해 동안 감사할 일을 쫙 적어가지고 오늘 좀 나누려고 그랬는데 제 원래 설교 계획은 그거였는데 너무 아프다 보니까 앉아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한 일은 좀 나중에 시간 내서 적어야 될 것 같고 이 아프니까 이 미진한 것만 더 생각나더라고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 미진한 것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재직들이 균형 있는 영적 성장을 더 이루어가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그 재직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 교회가 훨씬 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마을 교회로 자라가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 교회로서의 그 비전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한 뜻을 갖고 함께 마음을 합하고 함께 그 길을 간다면 우리 안에서도 얼마나 이것이 복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에 얼마나 복되고 의미 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또 말씀으로 삶을 나누고 기도로 세워가는 그런 진실한 공동체, 우리 구역 모임을 하는 그 모임들을 이렇게 보면서 잘 모이는 구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구역들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저에게 있는 그 바람이 있고 기도가 있다면 우리 구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들을 해석하고 함께 기도로 세워가는 그런 진실한 공동체를 더 이루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아직은 제 마음이 좀 저리는 것 같아요. 생각하면 여전히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몸을 뒤척이고 그러다가 새벽 1시쯤이 되었을 때 한 집사님이 보낸 메일을 보았습니다. 핸드폰에 이렇게 이렇게 핸드폰에 보면은 저희가 있잖아요. 휴대폰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메일인가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 메일을 보면서 제가 그 메일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좀 아쉬움과 또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몸도 아픈데 마음도 그냥 이렇게 저린데 그 메일을 읽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메일 내용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에게는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누군지는 밝히진 않을게요. 풍성한 삶의 첫 걸음을 마치고, 풍삼젖을 마치고 이제 그 과제로 보낸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풍성한 삶의 첫 걸음을 마치고 풍삼초 이후에 기대감을 가지고, 물론 부담감이 없진 않았지만 풍삼초에 임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던 풍삼초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평소에 성경 묵종을 실천하지 않던 저로서는 생소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밍밍한 이유식을 먹다가 적당한 간이 되어진 맛난 음식을 살짝 먹어본 느낌이었습니다. 자꾸 먹고 싶은 잊을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성경 묵종을 하면서 변화된 저의 모습을 간략히 요약해보자면 1. 성경을 읽으면서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구절을 여러 번 소리내어 읽어보고 또 읽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아 그랬구나 해서 왜 그랬지?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답을 생각해 보게 되었으며 이어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 당시 문화를 모르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았고 혼자 추측하여 생각한 것도 있지만요. 2. 성경을 묵종하면서 저의 현재 생활과 연결을 시켜보게 되었습니다. 생활신앙을 한다는 것이 이런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현재를 돌아보기도 하고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일어난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나에게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달고 오묘하다는 찬송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3.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궁금해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말씀 묵종을 한 부분이 여호수아여서인 듯합니다. 구약의 여기저기를 계속 읽고 찾고 읽고 또 찾고 있는 제 모습이 스스로 신기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꾸준히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 하루 종일 문득 말씀이 생각납니다. 성경을 읽고 잊지 않을 때도 시시때때로 말씀이 생각나니 너무 기뻤어요. 암송을 완벽히 하진 못하지만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진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기쁩니다. 5. 풍삼젖을 자신있게 권하고 싶습니다. 예배 후 점심 식사 시간에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풍삼젖 해보니까 어때? 어려워? 저의 대답은 어려운 건 잘 모르겠고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꼭 한번 경험해보면 좋을 충격, 강추해요. 풍삼젖을 끝낸 지금 저는 혼자서도 말씀 묵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툴더라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저에게 이런 신선한 충격을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잠을 설치고 뒤척거리면서 이 메일을 읽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보에 실은 것처럼 이제까지 우리 풍삼초를 39명이 하셨고요. 또 풍삼첫을 20명이 하셨습니다. 적지 않은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를 표방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모습들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저는 온 교회가 함께 이 길을 추구하는 것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례의 길이 그러나 항상 넓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넓은 길로 다닐 때보다 눈물의 길 골짜기로 통과할 때 오히려 저희는 힘을 더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는 은혜를 실감하게 될 거리라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의 간절한 바람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길은 우리에게 진정 복이 되는 길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시편 84편을 보면요. 이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도합니다. 9절도 보면요. 내 사정을 살펴 돌아보옵소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또 10절도 보시면요.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라도 쓰임받는 것이 더 복되나이다. 그 조상 고라가 악인의 장막에서 땅이 갈라져 죽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한 날이 악인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사정을 말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주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2016년 7월 30일 토요일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그때는 시차가 아직도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저는 새벽이 되면은 부엉이처럼 잠이 깨가지고 그렇게 보낼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새벽 잠을 깨고 일찍 예배당을 찾았다. 제가 그때 시차 때문에 한두 시면은 꼭 일어나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어느 날은 너무 일찍 교회를 찾은 거예요. 일찍 찾았는데 보니까 몇 분은 저보다 먼저 와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도대체 이분들은 뭐예요?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감동이 됐어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구나. 제가 그때 이제 그런 일기를 쓴 거예요. 새벽잠을 깨고 일찍 예배당을 찾았다. 나와 우리 가족, 확대 가족,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확대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 고향제일교회와 시온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고향제일교회가 고향동의 마을교회가 되게 하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마을교회가 될 수 있을까?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꿈꾸지 않으면 그려지지 않으며 그리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기도로 꿈꿀 때이다. 마음으로 그려볼 때이다. 어떤 모습으로 마을교회로 서 있을지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릴 때이다. 기쁨으로 그 열매의 단을 거둘 때를 소망하며 하나님 다시금 기도합니다. 남자들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니 남자들의 마음을 주께서 취하시옵소서. 이 땅의 남자들 또 우리 교회 남자들을 취하여 가소서. 새벽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사택에서 고향동을 내려보면서 지금도 제 마음에 갖는 기도와 간절함은 이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한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났는데 요즘은 조금 요령이 생겨갖고 한 4시 15분쯤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딱 보면은 제가 일어나면 딱 보이는 게 고향동이 쫙 보이거든요. 그냥 그 사택에서는 그냥 쫙 고향동 전체가 이 큰 도로가 쫙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지난번에 그런 말씀도 드렸죠. 때로는 축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치 고향동을 다 품은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제가 5월 1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토론토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을 때 제가 했던 첫 설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왼손잡이 에우시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었는가? 두 가지였습니다. 왼손잡이의 원리와 에훗의 원리였습니다. 에훗의 원리라는 것은 약해도 하나님과 연결되면 승리한다는 거였고, 왼손잡이 원리는 개인은 약해도 몸으로서 모두가 함께 손잡으면 승리한다는 원리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리라 믿습니다. 에훗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사정을 말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주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있는 자, 곧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들의 사정을 말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주께 의지하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에게 신앙생활에서의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진정 나에게도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들, 자녀들에게도 그 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복을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실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길을 함께 가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십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